알렉산드로 마체고라 우리나라 주재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가 8월 19일 러시아 연방 정부기관지 러시스카야 가제타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음.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의 투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2020년 초부터 실시되었던 최대 제한 조치가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는가?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영도자는 8월 10일에 진행된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에서 4월 말에 시작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이 종식된 데 대하여 엄숙히 선포하였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방역 장벽을 뚫고 이 나라에 침습하여 첫 감염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바이러스가 전혀 없던 나라였다. 이런 놀라운 성과는 매우 강력한 조치들과 가능한 모든 제한 조치들, 완전한 국경 봉쇄에 의해 이룩될 수 있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는 마스크 착용 제도와 방역학적 거리 두기, 그리고 사회급양 봉사망들의 운영체계에 한해 실시되었던 제한 조치들과 집체 모임 금지 조치 등이 폐지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수도를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국경지역과 전연지대에 위치한 곳들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휴양지들과 명승지들에 대한 여행이 가능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라선에서는 우리 전문가들이 해수욕도 하고 낚시질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음. 정부는 국경 개방과 관련하여 어떤 말을 하는가? 대답. 위에서 언급한 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류행병이 종식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된 방역제도가 유지될 것이며 지금은 다만 그 등급이 낮아졌을 뿐이라는 데 대해 루차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된 일부 제한 조치들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실내로 아직까지도 공공장소들에서 체온 재기가 진행되고 도처에서 소독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며 악수가 금지되었다. 나라에로의 입국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물음. 서방의 전문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 발표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들은 올해 4월까지 조선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으며 이 나라의 취약한 보건체계를 고려할 때 사망률이 조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답.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일 2020년과 2021년에 감염자가 발생하였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무엇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겠는가? 또한 올해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감염자가 한 명만 발생하여도 그것은 대중적인 감염으로 이어지며 결국 숨길 수도 없다. 우리 대사관은 전 기간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장담하건대 4월 말까지는 이 나라에 전염병이 침습하였다는 그 어떤 징후도 없었다.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망률 0.0016%의 비결에 관해 나는 조선 동료들에게 관심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보건체계가 아직은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성과의 비결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 모든 것은 주체의 조선식 사회주의의 고유한 특성들, 즉 높은 조직력과 규율성, 명백하고 구체적인 결정채택 및 정연한 전달체계, 무조건적인 지시집행정신과 고도의 자각성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조선학자들이 국내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으며 국가가 비상사태의 제도회로 이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하루 만에 당, 군대, 경제, 행정, 법보호, 사회기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동원되었다. 모든 지역들이 빈틈이 없이 격폐되고 국내에서의 모든 이동이 완전히 중지되었다. 기업소 성원들은 봉쇄 상태로 이행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출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수운수 수단들이 배정되었다. 부득이한 상황하에서만 집을 나서는 것이 허용되었다. 허담당 의사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 보강된 군의들 그리고 의학대학 학생들은 감염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매일 몇 차례씩이나 모든 집들을 돌았다. 건강상 이상 증상을 느낀 사람은 무조건 인민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였으며 그 후에는 지역 방역지휘부들에 보고하였다. 환자들이 발생한 살림집과 아파트들은 즉시 봉쇄되었으며 그것으로는 오직 방역복을 입고 약을 공급하는 군의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격리된 가정들에 대한 식료품 보장은 특별 이동 봉사대들이 맡아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제약과학 및 제약공업 부문은 검사체계와 고려의학 등에 기초한 항비루스 약품과 회복약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대로 방향을 바꾸었다. 24시간 봉사체계로 이행한 약국들에 대한 약품 보장은 군대가 맡았다. 나라의 영도자는 위기 극복에 필요한 국가예비 물자를 해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놓침이 없이 즉시 찾아내어 즉시 치료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될 수 있었다. 대상환 송원도 역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유입된 BA.2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감염증을 앓았다.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이 나라에서 대다수 감염자들이 전염병을 매우 경악에 경과했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훌륭한 생태 환경과 현지의 식품들과 관련될 수 있다. 평양에서 30년간 살면서 나에게는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생겼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 및 친척들 가운데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물음. 그러한 가혹한 제한 조치들이 인권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난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해 올려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대답. 극악한 위선이다. 생존권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이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염병이 전파되는 속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이에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는가? 물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순조로웠는가? 과연 그 어떤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는가? 대답. 물론 실책도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가장 큰 실책들 중 하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여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못한 것이며 검사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치료 방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바로 치료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상황을 바로잡고 일련의 방법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응당한 결실을 가져왔다. 물음. 남쪽에서 날아온 비라에 의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에 유입되었다는 평양의 비난은 서울에 매우 커다란 반응을 야기시켰다. 남측은 이를 절대적으로 배격하면서 물체를 통한 전파 확률이 극히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체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실제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 동료들은 나와 만난 자리에서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뿐 아니라 권위 있는 외국 학자들의 발언들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론중하였다. 이러한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국경 통과 지점들과 항구들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화물들을 소독하고 3개월 동안 방치하는 시설들이 건설되었다. 이것은 매우 품이 많이 들고 값비싼 공정이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상품들만 수송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상품 유통이 위기 이전의 규모로 회복되었더라면 방대한 규모의 방치 능력을 조성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심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었으며 이것은 경제와 상품 시장의 상황, 가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명백히 말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는 반드시 남조선의 책임을 전가하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정당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이 안전치 못한 물품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음. 일종의 물품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어째서 평양은 올해 1월에 상품 수송을 재개하였던 중국의 단독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전염병 발생 상황을 밝혀내기 위한 특별수사조가 조직되었다. 우수한 전문가들과 학자들, 수사 전문가들이 준비한 최종 보고서에는 첫 감염자가 전연지대의 군인과 어린이로서 그들이 남조선에서 넘어온 비라와 기타 물건들과 접촉하였다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풍선이나 무인기에 의해 적지물은 비무장지대로부터 대략 10km 떨어진 강원도 금강군의 병영 근처에 투하되었다고 한다. 나는 조선 동료들에게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유입되었을 수 있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알려주었다. 조선 동료들은 나에게 지방별 1일 감염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부 지역들에서는 전염병이 제일 마지막으로 발생하였으며 감염자 수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은 남부 지역들보다 훨씬 적었다. 수사조의 사업 결과가 남조선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을 평양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은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며 임의의 방법을 얻은 새로운 비라 살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다. 정당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배경으로 조선반도 정세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사태 발전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 입수된 사실 자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 및 재검토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조선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증되었다. 조선 사람들은 물체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확률이 극히 적다는 데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은 있다.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해 수만 장의 비라와 화폐 등이 살포되는 경우 감염 위험성은 몇 배로 증가된다. 물음. 김여정 부부장은 비라 살포가 계속되는 경우 보복 타격은 비르스뿐 아니라 남조선 당국자들도 박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은 이러한 공공연한 위협을 어떻게 평할 수 있는가? 대답. 나는 김여종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발언을 매우 심중하게 대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남조선의 이러한 행위를 생화학무기 사용에 비교한다. 나는 남조선이 탈북자들의 비라 살포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이의 그 어떤 연관성에 대해 계속 부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의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는 왜 고려하려 하지 않는가? 나의 견해에 의하면 그러한 우려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시기에 서울은 비라 살포와 같은 새로운 도발 행위들을 허용하지 말고 상대방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평양에 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 상황이 더욱 격화되는 것을 막고 북남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정상화를 달성하지는 못해도 평화적 공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김여정 동지는 남조선에 당신들은 제할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한다는 원칙에 맞게 행동할 것을 제의하였다. 현재의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이 매우 이성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